대해서도 전하는 이야기로도 그의 로맨스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친구의 이야기만 전해줄 뿐이죠. 지금의 신촌 기차역에서 한 여학생과 1m쯤 떨어져 기차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누군지, 또 그의 사랑은 얼마나 아픈 것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다. 날이 밝으면 윤동주 시인의 50주기입니다. 동생 편지를 일일이 교정해서 다시 붙여주는 그렇게 꼼꼼하고 자상한 남자이기도 했다는 이 윤동주 시인은 저항도 또 사랑도 안으로만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길 가다 만나면 가슴이 설렐 것 같은 모습으로 그는 오늘의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가슴에 꽉 찬 감성을 한 번 더 걸으십시오. 사람은 떠나도 글은 영원히 남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 시인의 주기는 꼭 기억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김남주 시인의 주기를 그냥 지나쳐서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주기만은 꼭 잊지 말고 여러분께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성을 그런데 이 노래는 거르지 못했네요. 감성이 뚝뚝 떨어지는 곡이었죠. 영화 Always 중에서 Smoke Gets in Your Eyes, J.D. 사우더의 음성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이가 이응석 씨가 해옥 씨에게 보내는 마음, 인천 대전의 재현 씨가 경석 씨에게, 인천 부계동의 전광영 씨는 친구 요섭 씨에게 보내는 그런 마음들을 이 곡에 띄웠습니다. 전북 군산 월명동의 소정은 씨, 그리고 천리안의 임창현 씨, 광주의 승현 씨, 하이텔의 이재철 씨, 울산의 홍선규 씨 모두 모두 잘 들으셨죠? 자, 다음 곡은 아주 오래된 곡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인천의 이난 씨가 하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은경 씨께 띄워드릴게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러브 테마,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연주입니다. 맥스웰 블루펜. 누구야, 저 남자? 새로 왔어요. 신선한데? 맥스웰 블루펜. 보이스 투 맨. 지금 그들이 무릎을 꿇고 사랑을 속삭입니다. On Bended Knee. 세계의 영혼을 사로잡은 빌보드 정상의 노래. On Bended Knee, Holy Grail. 요건 초코 크림이 들어있는 초코 하임. 이건 생크림이 들어있는 화이트 하임. 생크림? 달콤한 초코 크림과 부드러운 생크림. 어떤 게 맛있어? 입맛 따라, 개성 따라. 다음 초코 하임, 화이트 하임. 가슴에 술을 넣는다. 비너스 슈퍼레이시브라. 살아있는 입체레이스가 가슴을 아름답게. 비너스 슈퍼레이시브라. 사랑의 비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 띄워드렸습니다. 어느 분 노래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가수 신승은 씨 노래입니다. FM 영화음악에서 영화음악의 아닌 곡이 흘러나온 예는 거의 없는데 오늘은 특별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도 영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분 모셨어요. 가수 신승은 씨 오늘 초대 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승은입니다. 네. 자, 제가 미리 이렇게 문을 띄웠는데 네. 이 노래가 어떻게 영화랑 연관이 있죠?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요. 네. 제가 안 나왔으면 이 노래 죽어도 안 나왔겠네요. 영화 확신에서는. 그럼요. 아, 네, 이 노래는요. 네. 아, 제가 영화 겨울나그네를 보고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 예, 가사 측면이 아니라 아, 그 겨울나그네 보면 그 보통 이렇게 사람이 차를 타고 슬픈 네. 장면을 연출할 때 네. 스피디한 그런 화면 속에 네. 정적인 이렇게 노래가 흘러나오는 게 좀 언바란스인데 예. 그때 성악이 흘러나왔어요. 보리수로 알고 있는데 네. 나는 이렇게 성악을 들을 때 슬프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봤거든요. 그냥 네. 좀 근엄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악이 슬픈 적이 처음이에요. 그때 영화를 보다가. 네. 그래서 그때 마음을 먹은 게 아, 그럼 내 노래 성악을 한번 도입을 시켜봐야 되겠다. 아, 왜냐면 아. 슬픈 노래를 되게 좋아하니까 저렇게 예. 슬플 수도 있구나 해서 성악을 집어넣는데 아는 노래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힐리베디히가 있었거든요. 네, 예. 이힐리베디 노래 부르다 보니까 암아베르만 모르겐 그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예. 모르겐까지 하고 그다음부터 내가 한번 나름대로 써보자. 그래서 그다음부터 사랑해선 안 될 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의 영화 코너에 나오셨으니까 첫 번째 예. 영화가 뭐 겨울나그네겠네요. 그렇죠. 저한테는 아주 잊을 수 없는 그 영화 만약에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가게 갔을 때 그 네. 테이프 만약에 대여 중이었으면 저는 아마 못 썼을 거예요. 근데 예. 아 비디오로 보셨어요? 예, 비디오로 봤어요. 예, 언제 보셨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90년에 본 거예요. 그 영화는 그 전에 나왔는데요. 네. 그 당시에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걸로 이렇게 있었어요. 네. 천 원이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중간고사가 겹쳐가지고요. 네. 그 영화를 못 봤는데 나중에 어떻게 한번 볼까 하면서 봤거든요. 네. 예, 그때 봤던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그 보리수 듣고 또 얘기 계속하죠. 겨울나그네 중에 삽입된 보리수 헤르만 프라이의 노래입니다. 암 브룸 엔 푸딘 투 바리톤 헬만 프라이의 노래로 보리수 들으셨습니다. 가수 신승훈 씨의 내 인생의 영화, 정말 엄청난 사연이 숨겨져 있는 그런 영화죠. 겨울 나그네 중에 삽입된 곡이었습니다. 네, 신승훈 씨, 네. 사실 저랑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난 거 아니죠? 아니요, 그 예. 미용실에서 회사 예. 앞에 미용실에서 저 굉장히 자주 뵀어요. 아, 그랬어요? 네, 서울 미용실 다니시죠? 예. 아, 그 특정. 장소로 홍보하는 것 같은데 예. 거기서 아주 자주 뵀는데 예. 그래도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사를 예. 못 드렸는데요. 아 그러네요. 오늘도 보니까 헤어스타일이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아요. 달라진 게 아니라 콘서트가 예. 얼마 전에 끝났는데 네. 요즘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요. 거의 집에서 지금 뒹굴다가 네. 일단은 레이디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분장을 안 하시고 네. 그냥 나오셨군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네. 그냥 왔는데 남들은 다 이런 게 좋대요. 자연스럽게 네. 좀. 예. 네. 근데 그 라이브를 한번 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시죠? 예. 특히, 노래를 거의, 그러니까 하루에 30곡을 부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끝나고 나면 이제 좀 탈진까지 갈 때 있고. 네. 또 관객의 환호성이 또 더 커지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오바를 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 끝나고 나면 막 좀 안 좋아요. 아. 네, 근육통도 오고. 네. 어떻게 푸세요? 근육통은 파스로 풉니다. 네. 아니 저기 그 신승훈 씨는 네. 지금 데뷔한 이래로 네. 히트곡을 끊임없이 내고 계시나요? 요즘에도 그 굉장히 인기 있는 노래 뭐죠? 네, 그 후로 오랫동안이요? 예, 그 후로 오랫동안. 예. 근데 그 비결이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끊임없이 히트곡을 내는. 글쎄요. 처음에는 운이라고 2집까지는 얘기했어요. 네. 근데 운이라고 하기에는 저희 노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5년씩 네. 가는 거 보니까. 네.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네. 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또 제가 쓰는 가사 내용들이 다 한 번쯤 여러분들이 겪어보실 만한 내용들이에요. 네. 어디서 그냥 따로 다른 나라 동화 나라 얘기가 아니라 네. 한 번쯤 현실적으로 겪어봤을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을 하시니까 그 노래 멜로디 뿐만 아니라 가사를 많이 좋아해 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나. 네. 슬럼프라는 건 없으셨어요? 슬럼프요? 글쎄 네. 남들은 지금 슬럼프가 없다고 그러세요. 1집 네. 낼 때부터 지금까지 신승훈의 슬럼프는 없었다 그러는데 데뷔하기 전에 판을 내기 위해서 한 4년 정도 저 고향이 대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5기로 올라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 이렇게 퇴짜를 받았어요. 노래가 어렵더라. 노래 색깔도 제가 만든 노래 미소 속에 미친 그대를 갖고 올라왔었는데 여섯 군데에서 다 해제를 받았거든요. 네. 테이프 그 막 돌아다니다가 네. 나중에는 그 테이프 정말 지금 저 같이 하시는 분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판을 내게 됐는데 네. 그때 슬럼프가 엄청났어요. 노래 네. 포기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까지 갔었는데 그때 오기와 그때 생각들이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있게 하는데 그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말이 됐습니까? 예, 말했습니다. 네. 자, 내 인생의 영화 두 번째 영화는 뭡니까? 두 번째 영화는요. 네. 아,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사이일 거예요. 그때 성룡 영화가요. 네. 성룡 영화가 엄청 인기였죠, 그때. 아,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예. 네. 학교에서 그냥 수업 끝나고 만약 성룡 영화가 새로 나온다 그러면 그거 안 보면 막 이상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네. 처음에 나왔던 뭐 오복성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취권이 먼저였지만 우리들한테 알려진 거는 현대물이었어요. 취권은 네. 옛날 고전물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일단 성룡만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옆에 또 홍군보라는 뚱뚱한 사람과 네. 그 옆에 또 재밌는 사람, 턱 기른 사람도 있었고 네. 조그만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다 어우러져가지고 그중에 또 성룡 영화 중에서는 또 이렇게 이쁜 여자가 딱 한 명씩 나와요. 그 네. 영화마다. 네. 또 그 여자가 또 누구냐에 따라서 또 막 저희들 막 야 재준봐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성룡 영화를 쭉 보다가 성룡 영화를 일단 스릴 있고 재미있고 그랬는데 네. 또 한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니까 용적심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아 용적심 그러니까 용의 마음 이 뜻이구나. 그래서 아 재밌겠지 하면서 갔는데 처음부터 성룡이 싸움을 잘 못해요. 잘 못하는 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뭐 한참 좋아했던 유도카 영화도 보면 유도카가 뭐 천장지구나 그런 데서는 잘 싸우는 사람 나오다가 어떨 때는 무슨 안내원으로 나와가지고 못 싸우는 역할로 나오면 괜히 실망하게 되잖아요. 저 예. 영화 코미디겠구나 뭐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저도 처음에는 아 이 영화 재미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봤는데 네. 홍군보가 거기서 성룡의 형으로 나오는데 좀 바보예요. IQ가 모자라는 바보인데 그 형이 너무 이렇게 길버트 글래프 같은 그런 풍이에요. 사람은 바쁜데 불쌍하잖아요. 근데 네. 얘가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짜증이 나는데 그걸 참아야 되는 상황에서 예. 형한테 실수를 한번 해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때 둘이 끌어안고 남자끼리 끌어안고 그렇게 우는데 네. 성룡 영화 보고 우는 게 처음이에요. 제가. 아. 그 전에 엄마 없는 하루라래 보고 한번 울었고요. 네. 그 이후로는 제가 아마 처음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영화 보고 그래서 그때 그 영화가 저한테 굉장히 극장에서 봤던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영화였어요. 슬픈 성룡 영화였군요. 예. 예, 그, 예. 자, 그런데 이, 그 용적심의 노래는 없거든요. 성룡이, 굉장히 씩씩하게 부르는 노래가 한 곡이 있어요. 그 곡 한번 들어보죠. 황비용도 보셨죠? 네, 황비용 봤죠. 예, 황비용의 예. 주제가 남아당자강, 나늘 땅츠 으치양, 성룡의 노래를 한번 들어봅니다. 나늘 땅, 츠, 지앙. 남자는 반드시 강해야만 한다. 성룡이. 성룡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자, 가수 신승훈 씨와 함께 영화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승훈 씨, 별밤, 별이 빛나는 밤에서 한 네. 주에 한 번씩 영화 소개하시죠? 예. 그래서 그런지 뭐 영화 얘기가 술술 나오세요. 영화 원래 좋아하셨어요? 글쎄, 한 부분이에요. 음악할 때 뭐 쉬는 시간에 뭐 하냐 그러면 저는 항상 영화 봐요. 이제. 그래요? 그죠? 예. 아니, 그러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영감을 얻으시는 건가요? 뭐 작곡하고 노래를 할 때? 글쎄요. 어쩌다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 대사 중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남자 여자 간에 대화할 때도 너무 아름다운 얘기가 나오면 야, 진짜 저 얘기 진짜 좋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공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만남을 못 갔거든요. 네. 영화 보면 별의별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저런 일도 있을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또 영화를 무척 좋아해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영화를 보실 때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데 중점을 두시면서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실은 극장을 잘 못 가요. 네. 바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못 갔는데 그래서 집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해놨어요. 일부러요. 영화 정말요? 예. 야. 그래서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수업 들었겠네요. 아, 그 스크린 설치해놓고 네. 한 120인치 되거든요. 네. 워낙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설치해놓고 있는데 영화 중점 일단 그 감독까지는 아직 다 파악을 못했어요. 네. 전문가처럼 이 감독 뭐 만약에 스티븐 소더버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중점하는 네.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중점하는 게 그 영화에 표출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지금은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나름대로 이 영화가 뭘 남기느냐. 네. 뭐에 중점을 두느냐 그런 건 이제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남들은 저 영화 너무 재미없어 그래도 저는 재미있게 본 영화도 있어요. 그래요? 그건 왜냐하면 남들은 재미로 보려고 했으니까 재미없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재미보다는 만약에 색채라든지 예. 세 가지 색 블루 화이트 뭐 이런 거 보면요. 재미없는 네. 사람들이 정말 재미없대요. 근데 네. 그걸 만약에 영상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영화죠. 그런데 가수니까 음악을 네. 하시니까 그중에서 음악에도 꽤 귀 기울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거의 귀 기울이는데 네. 웬만한 영화들이 아쉽게 끝나는 게 특히 굉장히 히트곡이 돼 있잖아요. 예. 어떤 영화가 떠서 히트곡이 돼 있는데 그 음악은 거의 영화에 안 나오고 맨 마지막에. 맞아요. 엔드 타이틀로. 예. 특히 백야라는 영화 봤을 때 Say You Say Me를 만약에 내가 어느 부분에 나올까.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포옹 장면이나 그런 데서 Say You 나올 줄 알았어요. 네.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영화 탁 끝나고 자막 탁 올라오면서 Say You Say Me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영화 음악을 좀 나중에 하고 싶다면 좀 이렇게 영화에 맞게 클라이막스 부분에 맞게 이렇게 딱 하고 싶거든요. 잘 못 알아주는 것 같아요, 제 마음. 자, 그러면 뭐 그러한 부분까지 다 만족시킨 영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내 인생의 영화 세 번째 영화가 어떤 건가요? 내 인생의 영화 세 번째 영화요. 예. 이번에 제목 한글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참. 완벽한 세상이라고 해드리겠죠? 네, 퍼펙트 월드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제가 다른 영화는 웬만하면 다 집에서 이제 VTR을 통해서 봤는데 이 영화는 이제 극장을 갔어요. 네. 웬일인지 모르게 극장을 왠지 가고 싶은 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매니저와 함께 이제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딱 앉았는데 평일 날이라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네. 영화를 탁 보는데 콕콕 찔러요, 제 매니저가. 이제 동생인데 네. 얘는 이제 영화를 자주 보거나 그런 편은 아니고 재밌는 영화 많이 보는 편인데 재미없다 자꾸 그러 저한테 네. 무슨 싸우는 것도 별로 안 나오고 제가 한마디를 딱 했어요. 야 이런 영화 원래 영화 중에요 처음부터 재밌게 끝까지 가는 영화들도 있고요 네. 재미없게 하다가 동기유발만 시키고 맨 마지막 한 방에 딱 보내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이런 영화 써도 되나? 한 방에 보내는 영화가 있는데 네. 퍼펙트 월드가 바로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영화도 안 봤는데 야, 너 이거 보다 보면 가만히 봐봐, 유심히. 맨 마지막에 한번 빵 하고 뭐 하나 올 거니까 그랬거든요. 네. 정말 아니라 다를까 빵 총소리 하면 이게 찡 하고 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그때. 예. 근데 매니저한테 같은 남자끼리 눈물 흘리면 얘가 나중에 뭐라고 하겠어요? 친구는 야, 승훈이 극장 가서 울더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 콕 참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네. 재밌으니까 이제 다 끝나고 영화가 불을 탁 켜졌는데 이 자식이 울고 있더라고요. 슬프다고 자기도 울고 네? 보니까 뒤에 있는 아줌마가 막 손수건 적시고 그게 이제 영화관과 TV에서 VTR과 그 다른 점이에요. 극장에서는 몰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집에서 보면 화장실도 마음대로 갔다 올 수 있고 예. 먹으면서 보고 막 그러니까 예. 감정이 없는데 극장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니저가 별로 극장을 안 갔는데 저보고 자꾸 쫄라요, 이제. 같이 가자고. 예, 그것도 골라달래요. 그런 감동 있는 영화를. 야, 뭐. 그런 영화가 하나 있어. 내 인생이 아마. 그래서 걔는 지금 아직도 저를 굉장한 사람으로 알아요. 한 방에 온다고 하니까 정말 한 방에 딱 왔거든요. 뭐 완전 문화적 소양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으로 보겠네. 네. 그런데 영화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네. 불 들어온 순간에 네. 조금 아까웠을 것 같아요. 에이, 나도 그때 펑펑 울걸, 그냥. 얼마나 아까워. 정말 아까워요. 예.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할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네. 한번 정말. 정말 슬프게 한번 울어봤고요. 예. 그 전에는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 막 울은 기억이 나는데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사람이 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특히 남자들한테는요. 네네. 근데 오래간만에 한번 눈시울을 좀 뜨겁게 적시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아, 가슴이 찢어지네요. 네. See your heartbreak 들어보죠. Perfect World의 삽입된 노래죠. Dan Gibson의 노래입니다. of a heartbreak. Perfect World 중에서 단 깁슨의 노래 Sea of Heartbreak 들어봤습니다. 가수 신승은 씨와 함께 내 인생의 영화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네. 사실 질문을 못 들은 게 있어요. 너무 말이 길어질까봐. 네. 영화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언뜻 흘리셨죠? 예. 예, 정말. 근데 감이라는 단어를 붙일게요. 제가 네. 영화 음악, 글쎄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 분야에서 논한다는 것도 그래요. 그 나라 나름대로도 고충이 있겠고 네. 이 만약에 편집 과정에서 이게 좀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공감이 가겠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제 비전문가 상태에서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저때 음악이 저런 음악보다는 다른 게 특깔렸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끔 가질 때 있거든요. 네. 해보고 싶어요. 정말 한번. 아... 특히 슬픈 영화. 슬픈 예. 영화요? 예. 한 방에 버릴 수 있는데 영화를 혹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제가 그래서 MBC에서 지난번에 제가 사진 내놓고 스타쇼라는 그런 프로에 출연했을 때 네. 극본을 써가지고 드라마를 20분짜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패러디도 있고 우리나라 네. 영화가 패러디가 있잖아요. 네, 네. 아니, 영화가 아니라 그 TV에서 보여주는 그 하는 것들이 예, 있죠. 뭐, 바디가드라든지 예. 그런 걸 약간은 도용을 했었지만 워낙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근데 할리우드 키드의 생활이라는 영화를 보고 워낙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이라 자기도 모르게 극본을 쓰는데 네. 한마디는 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멘트 막 쭉 이어가 영화 한 편을 만들었다는데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네. 근데 저 나름대로는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음악을 하고 싶지 예. 영화는 감히 예. 제가. 아 영화 뭐 정말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5년 동안 끊임없이 히트곡을 만들었다는 저는 그 저력이라면요. 영화 음악도 아주 감동적인 그런 곡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한 들어요. 한 방에 보내야 되는데 끊임없이. 아, 자꾸만 한 방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또 한 방에 보낸 그런 영화 있으세요? 이건 그냥 한 방이 아니에요. 네. 이건 그린 파파야 향기라는 영화였거든요. 예, 그거... 베트남 감독이 만든 영화죠. 예. 프랑스 자본이긴 하지만. 네.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무슨 상인지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모르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어디 이렇게 잡지라든지 이렇게 영화 평론할 때 보면요. 저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 D가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정말 재미없게 봤는데 A를 받은 게 있어요. 물론 그건 영화 평론가들의 입장이고 나름대로 뭐 화면이라든지 뭐 구성 이런 걸 다 보고 이렇게 평점을 내리시켰지만 저 나름대로는 아 이거 진짜 재밌는 영화인데 저게 왜 D, A, B, C, D 중에서 D를 받았을까? 그럼 내가 그렇게 실력이 없고 내가 그렇게 졸작을 그렇게 재밌게 봤다는 얘기일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다가 영화를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게 이 그린 파파의 향기라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는 네. 나름대로는 남들은 재미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예. 어떤 면에서 그렇게 재미있으셨던가요? 이 영화는요, 예. 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말이 별로 없고, 그리고 가만 영화를 보다 보면요, 다른 거는 어떤 동기유발시키고 막 드라마적인 요소를 많이 찾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가만히 보면요, 쌀을 퍼서 이렇게 밥을 만드는 과정부터, 네. 그다음에 음식을 이렇게 도마를 쓰는 거 있죠. 네. 아무것도 아닌 그 예. 아주 일상적인 화면들을 구성하고, 예. 그러다가 그 조용한 와중에 새소리와 함께 그 예. 개미가 걸어가면서 그걸 유심히 바라보는 그런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감독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었지 모르겠지만 아주 일상적인 데서 굉장히 좋은 걸 찾아내는 그런 건, 그런 영화를 봤어요. 예, 제가 이 시점에서 네. 신승훈 씨를 발황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네요. 발라드의 황제. 나는 발황하려고. 그 네. 섬세한 부분을 잡아내실 줄 아는군요. 아, 이 영화가 그렇잖아요. 제가 잡아낸 겁니까? 섬세한 남자네요. 네. 자, 그린파파의 향기에 아주 좋은 드뷔시의 곡이 흐르죠? 네. 그거 함께 들어보죠. 달빛입니다. 네, 영화 그린파파의 향기에 삽입된 드뷔시의 달빛 들어봤습니다. 그 귀족 그 도련님, 그 도련님이 네. 피아노를 멋있게 치죠. 네, 예. 제가 볼 땐 이 드뷔시 노래가 다른 영화에도 많이 사용되는데 거의 보면은 그 잔잔할 때라든지 예. 어떤 무슨 사물을 얘기할 때 많이 깔리더라고요. 예. 드뷔시. 뭐 또 인상 깊게 쓰인 곡이 뭐 프랭키와 잔이라든지 네. 뭐 그런 영화 있었죠. 네. 자, 발황 발라드의 왕자 신동엽 씨. 이 사랑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어떤 여성을 어떤 여성상을 가지고 있을까? 좋아하는 여배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여배우 좋아하세요? 저희 팬들은 이제 무척 그 여배우를 싫어해요. 왜요? 제가 그 배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맥라이언이라는 여배우거든요. 예, 맥라이언.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데 없어요. 그냥 분위기가 너무 잘 맞아요. 와인을 먹을 때는 와인에 어울리는 여자고요. 네. 청바지를 입고 개구장이 같이 진흙통에 이게 빠질 때도 거기 네. 또 맥라이언이 어울리고요. 예. 그건 제 입장이 아니라 내가 영화를 수없이 보면서 느낀 건데 예. 저렇게 드레스를 입어도 어울리고 청바지 입어도 어울리고 귀여울 땐 귀엽고 우아할 땐 네. 우아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나름대로 뭐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판단을 한 건데. 그럼 맥라이언 같은 여자 찾으시느라고 아직까지 잠깐 못 맥시가 우리 한국에 없더라고요. 맥시가 없어요. 예, 네, 맥자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비슷한 위에다가 이렇게 받. 그래도 막 그래봤자 막자예요. 백 되잖아요. 백. 백. 예, 백시 한번 찾아보세요 앞으로. 백. 예, 예, 있겠군요. 예, 옛날에 백금여시라는 분도 계셨고 하니까, 예. 그럼 맥라이언을 처음 발견한 건 언제였어요? 아, 처음에는 그 여배우가 누군지도 몰랐고요. 네. 이너스페이스라는 네. 영화에서 내가 그 남자 주인공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둘이 부부잖아요. 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처음에 좋아했어요. 근데 둘이 사귄다는 얘기 듣고. 예,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아니, 저 자식이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맥라이언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 네. 여배우가. 예. 깜찍하기도 하고, 천진난만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 그 다음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는 이제 극장에서 봤는데, 그때도 이제 재밌다는 것만 느꼈지, 네. 배우가 누군지는 공부하느냐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이너스페이스의 그 배우였다는 사실도 모르셨던 몰랐어요. 거예요? 몰랐어요. 모르고 와, 그냥. 그러면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인데. 예쁘고 좋다. 예, 어우, 제일 괜찮네. 예. 이너스페이스 나오도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영화, 그다음에 맥라이언 나오는 영화 뭐 악몽이라든지 하여튼 영화를 몇 개 좀 봤어요. 네. 그래서 쫙 봤는데 나는 잠시 전선희와 참새 나온 그 골디훈이랑 예 골디훈이랑 약간 이미지가 똑같진 않은데 그 깜찍하거나 네, 그런 네. 이미지가 비슷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이 여자가 네. 왜 이렇게 말랐다 살쪘다 왜 이렇게 짧았다 머리 길었다 왜 이럴까 막 그렇게 네. 생각했는데 나이가 보니까 이제 맥라이언이라는 이름이 네. 그때부터 알게 되면서 저한테 이제 결정적으로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에서 예. 저를 이제 혼미한 그런 쪽으로 이제 몰아넣었죠, 맥라이언이. 내 인생의 영화, 마지막 영화, 다섯 번째 영화가 그럼 Sleepless in Seattle이로군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Sleepless in Seattle. 아,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요. 아니, 영어로 하면 안 됩니까? 아. 자, 그러면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신승은 씨와의 얘기를 마무리 줘야 될 텐데요. 노래 네. 듣기 전에 늘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까? 그럼요. 예. 앞으로 계획들. 뭐, 전 진부하지만요. 꼭 아니요. 여쭤봐야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그런 어려운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나름대로 지금 이제 콘서트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서울도 이제 끝났고, 이제 인천도 해야 되고, 네. 계속해서 콘서트 열심히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다음 반 준비 때문에 또 이제 곡을 쓰기 위해서 또 어디로 또 이제 떠나다니는 그런 좀 체질이에요 원래. 그래서 어딜 좀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그런 단기 계획 말고 뭐 인생에 있어서 아주 장기적으로 세워놓은 계획도 있어요? 장기적으로요? 네. 백시를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중요합니다. 네. 네, 백시 꼭 만나시고요. 네. 앞으로의 콘서트 또 곡 만드는 작업 전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예,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백시를 찾으셔야 될 텐데. 맥라이언이 주연한 Sleepless in Seattle.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중에서 When I Fall in Love 듣겠습니다. 클라이드 그리핀과 샌나네 디용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 Fall in love. before it's begun, and too many moonlight kisses seem to cool in the warmth of the sun. When I give my heart, love is ending me.